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3돌기용 즉 중앙보고대회가 26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에는 김영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 위원장, 평양시안의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전쟁 노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영웅 제대군인, 인민군 후방가족, 원군 공로자들, 청년 학생들, 반제민족 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해외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이 초대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용식 동지는 보고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리용장이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의 용도 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기 힘을 믿고 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 투쟁으로 이룩한 20세기에 특기할 군사적 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수령의 용도 밑에 자기 위협의 정당성과 자기 힘을 믿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민항쟁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며 그 무엇으로서도 정복할 수 없다는 천리를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그는 모두 다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승리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총매진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